안녕하십니까,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. 자, 가까이 오세요. 응, 가까운 조금 더 뛰고. 그렇지. 신비와 매혹의 도시 아그라빠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. 쓸만한 물건들을 고루고루 준비해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보세요. 네. 아, 조리기인데 커피도 끓이고 감자튀김도 만들죠. 안 깨지죠? 절대로. 깨지네. 아, 이건 어때요? 이렇게 단단한 그릇은 눈 씻고 봐도 드물죠. 바로 사회표 그릇 아닙니까? 어디? 아, 이 소리죠. 잠깐만요. 손님께서는 특이한 물건 외엔 관심이 없으신가 보지요. 그렇다면 자신 있게 추천할 비장의 상품이 하나 있지요.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니까 속기가 십상인데 세상사가 그렇듯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이죠. 보통 램프가 아니에요. 한 젊은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램프랍니다. 이 램프처럼 후줄근을 베는 젊은이였지만 사실은 진흙 속의 보석이었죠.